우리나라의 리길성 외무성 부상과 부 바트체체그 몽골 대외관계성 부상의 회담이 17일 평양에서 있었습니다. 회담에서는 복잡한 현 정세 하에서 오랜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있는 두 나라 친선협조관계를 더욱 강화발전시키고 우리나라 외무성과 몽골 대외관계성 사이의 교류와 협조를 보다 활성화할 때에 대한 문제와 허상 관심사로 되는 문제들에 대해서 의견을 교환하고 견해 일치를 보았습니다.